想 yeah, 너와의 추억이 가득 채워진 공허한 내 맘 그 안에서 너를 떠올려 너는 들리지 않을 텐데 혼잣말처럼 I say I want your love, love and affection I want your love, love and affection ooh, I hate your love, love and affection 날 비추는 널 닮은 안아주던 너 이 품에 안겨있던 나 이제 모든 걸 지워 yeah.